오늘 본문은 어제 이 오병 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거두신 기적이고 또 하나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기적이 45절부터 52절에 나오게 되는데, 4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후에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45절에 제자들 벳새다로 보내셨고, 둘째는 무리를 해산시키셨고, 또 셋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산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45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즉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또 아직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왜 이처럼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무리를 흩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왜 산으로 가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기적을 베푼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행해졌을 때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신도 기도를 하러 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취해 계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모두 나를 칭찬해 주려고 하고 또 높여 주려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이것이 좋다 그냥 즐기고 이렇게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쉬기 위해 편안한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 여러분, 그리하여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에게 나가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 무리로부터 그들의 반응과 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또 다음 이 게네사렛에서의 이 사역을 준비하는 이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또 기도를 하며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이 우리들이야말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또 만족하고 즐기며 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47절에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곳에서 더 오래 남아서 떡을 먹고 또 사람들과 더 교제하고 싶었고 또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여서 그들은 순종하여 또 건너편에 배를 저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거슬러 오는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날이 저물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슬려서 그들을 거슬리고 순종하여 따르는 길에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순종하여 또 그리하여 마주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를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은 지금 날이 저물고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배가 바람이 그들을 거슬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동사를 주목해서 보면 47절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서 48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오시고 또 50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51절에 그들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원하려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날이 저물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거슬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이 놀라 유령으로 착각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밝힐 때에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할 때 그때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물 위를 건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53절부터 56절은 게네사라에서의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에 말씀해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게네사라에서 이르게 되자 사람들이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또 온 지방으로 달려서 돌아다니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나와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의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히 전하는 이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되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전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소식을 어떤 특정 지역에만,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온 게네사라 지역에 널리 전하였고 또 달려 돌아다닐 정도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 가져야 할 전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했다면, 또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구원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았다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 지방에 전하였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사람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들처럼 열심히 달려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였는데 그들이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귀가 어두워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지만, 그들 책임이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적, 물 위에서 걸으신 예수님과 게네사렛 치유에서의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헛된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나를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도 받지 못하여 죽고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을 듣고선 깨달아 알게 된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깨닫는, 또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